펜테라 그래 되죠. 펜테라. 어. 그냥 가르쳐도 되는 거. 추스란 투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바이 비블로스를 적당히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다섯 권으로 된 책이란 말로 해석된다.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이는 오리겐. 오리겐이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터툴리안. 터툴리안이 펜테 넘어가자. 그냥 고유명사를 사용했다.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으로 구성된 성경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주목하여 지은 이름이다. 오경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긴 이야기로서 오경 내 연대기에 따르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기까지 약 2700년간의 세상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균등하게 다룬 것은 아니다. 예, 그렇죠. 이 기간을 균등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히 많이 다룬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많이 다룬 내용. 잠깐 볼까요? 22페이지 잠깐 볼래요? 책에. 같이 볼래요? 괜찮아? 먼저 네. 보면. 이거 치울 거야. 이거 앉으실 거죠? 여기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22페이지 예진이가 네? 위에서 그 네 번째 줄부터 하지만 이 기간을 균등하게 하지만 이 기간을 균등하게 다룬 것은 아니다. 50장 1534절에 달하는 창세기는 2300년간의 역사를 망라하고 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4장까지는 시내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81장 2617절 안에 연대기적으로 단 1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민수기의 나머지 장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4장 955절로 구성되어 있다. 네, 계속이요. 내러티브 안에서 연대기적인 시간을 균등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독자들은 저자의 주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데 도움을 받는다. 네, 그렇죠. 이거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실 창세기, 우주의 탄생이 뭐 어떻게 되었는가라기보다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어떻게 받았고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81장 2617절을 단 1년을 81장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그게 가장 이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한 2700년의 역사를 하나씩 나누어서 이렇게 뭐 1년당 뭐 몇 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1년은 너무나도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어떤 수천 년의 역사는 아주 짧게 이렇게 지나치고 있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이 성경의 분량 면에서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즉 이 내러티브는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와 모세가 죽기 전 그에 의해 그 법이 재해석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밑줄 치셔야 되죠. 이 내러티브는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와 모세가 죽기 전 그에 의해 그 법이 재해석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이 오경을 토라로 부르는 것은 매우 적절한 명칭이다. 창세기는 율법 수여의 배경을 제시하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는 주로 율법 선포 기사를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의 가장 권위적인 주석을 제시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가 뭐냐?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토라라 부르고 토라를 해석하면 율법인데 즉 이 모세 오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는 율법이고 그렇다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창세기는 율법 수여의 배경사다. 율법 수여의 배경사.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는 말 그대로 율법 선포의 기사를 아주 실황적으로 다루고 있고 신명기는 다시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과거에 1세대들이 죽게 되고 2세대들한테 다시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들이 그럼 레위기는 뭡니까? 제가 이 프린트에는 집어넣었거든요. 이 프린트에는요. 율법 선포 기사. 네, 그렇죠. 여기 잠깐 봅시다. 그래서 왜 오경이라 하는가? 왜 오경을 토라라 하는가죠? 왜 오경을 토라라 하는가?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서 그 아래에 매우 적절한 명칭이다. 그 밑에 창세기는 율법 수여의 배경을 제시하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는 주로 율법 선포 기사를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의 가장 권위적인 주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레위기는 율법 선포 기사를 담고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 이렇게 레위기를 오경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희생제사나 부정에 관한 율법의 중요성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런 레위기법들은 오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라는 거예요.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 그렇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사실 레위기가 얼마큼 중요한 책이고 이렇게 막 수면제다, 재미없는 책이다라는 이 우리의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지. 레위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주의 깊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지만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율법 세 가지로 율법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율법은 첫 번째로 도덕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대,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열 가지 계명, 도덕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그게 언제야? 이스라엘이 건국한 것이 약 한 지금부터 3400년 전이니까 3400년 고대 근동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여자가 가능하면 돌려쳐 죽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적용, 그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알레고리컬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가 의식법이 있지. 의식법. 절기와 제사와 제사장의 복식과 재물에 대한 의식법이 있다고요. 그럼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오늘날 지켜야 되는 것은 도덕법. 그 시민법은 알레고리컬하게. 그리고 의식법은 어떻게 됐어요? 아, 폐기됐지. 그런데 의식법도 폐기된 것은 아니야. 그 안에 우리 지난번에 뭐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뭐 아사셀 염소라든지 유월절에 대한 거 속죄에 대한 것들을 그 원리와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적용하고 그 안에서의 메시지들을 발췌해야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결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시거나 중단하신 것이 아니고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구약성경의 내용들, 율법의 내용들을 도덕법을 제외한 다른 내용들, 시민법과 의식법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직접 적용해야 되는 것들도 난 좀 있다고 생각해. 일부분은. 그런 걸 직접 적용하는 곳이 어디에? 보수주의자들 이런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늘 대통령, 미국에서 대통령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예요? 그 동성애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거거든. 그 대통령이. 동성애 반대하냐, 찬성하냐. 낙태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낙태, 어린아이의 생명 소중하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낙태를 반대하는 대통령들이 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전쟁, 이라크 전쟁. 그렇지.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제가 학교에서도 생명윤리라는 수업을 듣는데 카톨릭은 그 낙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온갖 그 피임, 그러니까 자연 주기 피임법을 제외한 모든 피임에 대해서 카톨릭은 사실 반대. 콘돔 사용이라든지 경구 피임약도 다 반대하고 그렇게 예민한데 내가 이제 그런데 왜 그 신부님 왜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거는 바티칸에서 별로 반대하지 않냐 그렇게 열심히 콘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숨 높여 반대하지 않느냐 질문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좀 그래요. 그런 것들. 그렇죠? 두 번째 장르 갑시다. 장르. 그러니까 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는 그러니까 율법서죠. 말로 법전이라는 거야. 모세오경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법전이라는 장르에 묶을 수가 있느냐. 법전이라는 장르 아래 둘 수가 있느냐. 너무나 좁은 카테고리가 아니냐. 하지만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또 이 저자는 밝히고 있죠. 읽어주십시오. 진화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법이 아닌 내러티브. 이게 이 말이 뭔지 아시겠죠? 내러티브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역사도 포함되고 그 안에 무슨 문학도 포함되고 내러티브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시도 포함되고 굉장히 많은 내러티브라는 말이라는 다음 주에 이제 내러티브에서 설명할 텐데 내러티브는 창작할 수도 있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전 양식이 아닌 모든 것을 내러티브라고 불러. 성경에서는 통칭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내러티브가 뭐야, 예진아? 내러티브야? 그냥 해석하면 영어 단어를. 도대체 그 뒤에 안경 닦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안경 닦는 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제 거. 제 거. 아, 네 거야? 네.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안경 닦는 거 굉장히 예민해, 좀 사실. 내러티브. 이야기란 뜻이지, 이야기. 이야기. 그렇지? 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많은 부분이 법이 아닌 내러티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주세요. 전체 오경을 토라 즉 율법이라고 묘사해야 하는가? 오경은 본질적으로 창조로부터 모세의 죽음까지의 세상 역사이며 거기에다 간혹 율법을 다루고 있는 많은 부차적인 진술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 이 책을 모세의 잔디나 국가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혹시 적절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이제 문제 제기죠. 과연 이 오경을 우리가 토라, 그러니까 토라가 영어로 번역하면 런데. 러지, 러가 아니고 런데, 어? 어떻게 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수많은 내러티브들, 근데 족장사,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출애굽 사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을 법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좁은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게 토라인지가 계속 읽어주십시오. 모세의 전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묘사는 모세의 전기일 것이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많은 특징은 이 책들을 모세의 전기로 본다면 아주 잘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오경 전체가 이 정의에 들어맞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창세기가 모세의 삶과 깊은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오경 전체를 모세의 전기로 수려했다면 창세기가 제공하는 그렇게 많은 배경 자료가 모두 다 오경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족장들의 생애 중 몇몇 특징은 모세의 삶을 예견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 창세기의 맥락에서 이런 특징들은 주요 관심에 비하면 주변적인 것에 불과하다. 창세기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과 열두 지파 족장들의 기원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장 관심이 있음을 암시하는 많은 측면이 존재한다. 예, 그래서 벤 시터즈라는 학자는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 것보다 모세의 전기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모세의 전기로 보기에는 창세기의 내용들이 모세와 너무나도 이 관련성이 좀 거리가 먼. 그래서 모세의 전기로 모세 오경을 하나로 묶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밑에 국가의 역사 존산이 한번 읽어주세요. 반 시터즈는 현재 현재의 오경을 이스라엘의 국가 역사의 첫 부분으로 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 반시터스가 이제 마음이 변심한 거야. 모세 오경을 모세의 전기로 봤다가 아니야. 모세 전기보다는 국가의 역사다라고 이제 주장이 바뀌었다는 거지. 둘째 부분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다. 그는 이 역사의 둘째 부분이 첫 번째 부분보다 먼저 기록되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 국가 역사의 두 부분은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그러면 이 잠깐만 이 반시터즈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한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뭐겠어? 이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가 먼저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레위기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제의들을 다 만들어 놓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교한 제의 제도인 레위기를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을 것이다. 정말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그래서 피문서라고 불려지는 제사장 문서가 이 반시터즈나 뭐 벨하우젠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이다. 한 4세기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뒤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하다는 이 국가의 역사의 두 부분은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모세의 죽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수행된 가나안 정복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과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사건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다. 반 시터즈는 오경을 국가의 역사로 볼 만한 적절한 유비를 제시하기 위해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작품에 주목한다. 다양한 이유로 그는 헬라와 히브리적인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그 패턴을 메소포타미아의 선구자들에게서 가져왔다고 추론한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창세기 1장 11장과 메소포타미아의 문학 작품 간의 긴밀한 병행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설명 가능한 유비. 오경이. 그렇지.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그 태고적의 역사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의 지역이 당시 고대 근동의 지리상, 문화상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어느 책이든지 다 같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뭐 비슷하니까 기후도 비슷하고 배경적으로 비슷하니까. 우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패턴을 모방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적 작품들에게는 태고 시대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우경은 신에 대한 관점에서 헬라 역사들과 같지 않고 엄청난 양의 법과 다른 율법, 윤리적인 자료들은 우경을 다른 헬라의 역사적인 작품들과 구분하고 있다. 네, 이거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창세기 공부할 때 메소포타미아의 그 창조 신화와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창조 신화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다른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헬라에서 말하는 신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관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저자 고든 웨남 교수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수진자매님 한번 토라 3번 읽어주십시오. 오경을 모세의 정기나 국가의 역사로 정의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오경을 율법으로 보는 전통적인 율법을 다시 숙고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율법으로서의 오경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 용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의 내러티브 틀을 간과한다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에 대한 묘사로는 율법이 적절해 보이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율법으로 묵사하거나 모세의 초기 생애와 애굽에서의 탈출을 율법으로 묘사하는 것은 다소 어색해 보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의 계시가 등장하고 신명기까지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등장하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는 그 책을 토라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만 창세기 이야기들이라든지 출애굽 사건 같은 것들도 토라라고 부르는 것은 좀 어색하다. 하지만 이를 완화시킬 방법이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어에 대한 건데 율법으로 번역되는 그 율법이 토라죠. 그 영어로 하면 러예요. 러. L-A-W야. L-A-W. 그렇지? 이 토라, 러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 토라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헬라어를 한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9개 단어가 필요하고 히브리어 한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23개 단어가 필요해요. 그만큼 이 단어들이 함축성이 강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를 그냥 물론 번역할 때 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적합하긴 하지만 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좁은 의미예요. 토라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뜻을 갖고 있어. 우리가 또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법이 최소한이잖아. 법은 최대한이 아니라고. 가장 최소한의 것들만 법은 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한다면 토라의 의미가 넓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러가, 이 러가 주로 입법부의 활동과 관련해서 범죄와 처벌과 법정과 소송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토라는 주로 교훈이나 훈계로 번역된다. 교훈이나 훈계. 훈계가 아니다. 훈계의로인데 그러면. 가르침인가? 가르침으로.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번역된다. 이러한 교훈이나 가르침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라라는 단어를 러보다 폭넓게 해석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도 이에 적용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3장 16절이요? 김정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이에요, 이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음 주 퀴즈가 벌써 나왔죠? 구약 성경 순서, 모세오경하고 사복음서, 장수, 그 다음에 뭐 내용들 이따가 제가 퀴즈 볼 거 알려드릴 거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네, 읽어주시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이게 바로 토라의 의미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바르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게 합니다. 바로 이게 토라의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법이 아니야. 어기면 처벌하고 범죄, 소송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대로 하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고 아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지난주 설교하고 굳이 연결시키면 요한복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꾸짖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바로 그게 토라예요. 사랑의 꾸짖음. 이게 어떤 법 어기면 죽고 돌맞아 뒤지고 이런 게 아니야. 비닐 없는 생선 먹으면 뭐 죽고 이런 거 아니야. 절대.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토라.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어떤 메시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법이라고만 친다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의 가르침, 백성을 향한 교훈이라고 친다면 얼마든지 창세기 내용까지도 그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코란하고 성경을 잠깐 비교해볼까요? 우리 코란하고 성경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한번 표를 만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거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게 21세기 뭐 20세기부터 종교의 수많은 종교의 이제 최고의 경전이 이제 코란하고 성경에 대한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코란이 더 위대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코란이 태희야 코란이 뭐야? 몰라. 코란 모를 수 있지. 코란 이슬람의 경전이지 이슬람의 경전. 그래서 뭐 뛰어나다 우기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 뭐 저작 시기를 봅시다. 저작 시기요. 성경부터 보면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자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는 한 BC 1400년 정도에 쓰여진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한 BC 400년 정도에 쓰여졌다. 성경은 대부분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분명히 BC 1400년부터라고 쓸까요? BC 1400년부터 성경은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지만 더 마지막에 쓰였다고 얘기한 책들이 많아요. 요즘에. 속속 등장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데살로니가 후서 막 이런 게 170년 정도에 쓰여야 돼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의견이니까. 근데 AD 100년에 쓰여졌다고 친다면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저작 시기가 1500년이야? 어마어마하지 그냥 진짜 어마어마해. 한 책이. 근데 코란은 AD 610년부터 632년까지 쓰여졌어요. 22년 동안 쓰여진 책이야. 22년 동안. 장소 잠깐 볼까요? 장소? 성경이 쓰여진 장소는 정말 아주 너무 많지. 너무 많아요. 곳곳에서 쓰여졌죠. 곳곳에서. 뭐 그 가나안 전역이지만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쓰여졌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고대 근동 전역에서 쓰여진 거야. 고대 근동 전역에서 장소는. 근데 코란 같은 경우에 딱 한 장소예요. 그 시라산.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뒷산. 시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시라산. 그 동굴에서만 22년 동안 쓴 거야. 이 누가 쓴 저자를 볼까요? 저자. 저자. 성경 같은 경우는 뭐 최소 40명. 최소예요, 이거는. 아주 아주 보수적인 의견에 따르면 40명. 그리고 코란은 한 명이 썼어요. 누가 썼냐? 무하마드가 쓴 거지. 무하마드. 마오메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하마드가 아랍식 이름이고 마오메시 영어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야. 같은 이름. 이 무하마드가 문맹이야. 글을 몰라. 근데 기억력이 완전히 이 사람 예술이래.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코란을 계시해 준 거거든. 대천사가. 그래서 그 이렇게 계시를 해 주면 이 사람이 그걸 다 암기했대요. 그리고 내려와서 가족들한테 이제 막 썰을 푼 거야. 막 야, 이랬대 이랬대. 그래서 그거를 가족들이 다 기록해 주는 이 썰 풀었다 이런 거 하면 바로 폭탄 테러인데. 그치? 어, 그런 거야. 그리고 분량을 볼까요? 분량을요? 성경은 몇 장입니까? 총? 신구야? 아까 그거 다 계산했으면 답이 나올 텐데. 1189장이죠. 1189장. 구약 성경이 929장이고 신약 성경이 260장이에요. 근데 코란은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코란은요? 어떻게 돼요, 전사님? 111장. 아, 111장이에요. 굉장히 구조가 특이해. 아래서부터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111장이 제일 많아. 111장이 100이라면 110장이 99고 이런 식이야. 이렇게 역순이야, 역순. 아니다, 반대야, 반대. 아래가 제일 짧고 이렇게 길어져.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길어져.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읽으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아래서부터 읽으면 한 70장까지는 후딱 읽어요. 아래 맨 111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아. 이런 차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대충 비교해봐도 그 저작 시기만 보면 몇 배 차이가, 한 70배 차이가 나고요. 성경과 코란은. 장소를 보더라도 뭐 몇십만 평, 몇 천만 평 차이가 나는 거지. 저자는 40배 차이가 나고, 분량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성경하고 코란을 동일 성산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근데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어. 성경과 코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 내용의 차이인데, 코란은 111장의 모든 구절이 알라가 가라사대로 시작해요. 알라가 가라사대. 알라가 가라사대, 뭐 살인하지 말라. 알라가 가라사대, 유아제사 드리지 말아라. 알라가 가라사대, 여성을 학대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거든. 근데 성경은 어때요? 물론 그런 것도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 근데 이런 건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뭐예요? 역사지.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가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코란은 역사가 없어. 그냥 말로 하는 거야.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나? 거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것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성경과 코란의 가장 큰 차이고, 비교할 수가 없어. 진짜. 하나님은 이게 말씀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그것도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사랑과 그 신실하신 계획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이게 코란과 성경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몇 시예요, 지금? 9시 반이요. 9시 반? 어우, 10시, 진짜 10시에 끝나겠다.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을 좀 끌어야지, 지금부터. 그렇죠. 다시 3페이지. 이러한 교훈이나 가르침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토라라는 단어는 러보다 폭넓게 해석되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디모데후서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토라는 가르치다 혹은 훈계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야라에서 나왔다. 가르치다. 영어로 하면 teach죠. 영어로 그냥 했어요. T-E-A-C-H 그리고 instruct I-N-S-T-R-U-C instruct T죠? 맞나요? instruct 그쵸?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teach와 훈계하다라는 뜻 야라에서 실제로 나왔다라는 거죠. 예, 한번 은정자매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했을 때. 이렇게 이해했을 때 법적인 조항을 제외한 많은 분량의 내러티브를 포함하는 다섯 권의 책이 왜 토라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될 수 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특성과 세상 및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으며 본받아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실수들을 예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인 책이다. 이것은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땅에 속한 위대한 왕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기 전반부에서도 나타난다. 바로에 대한 것들 계속이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실수들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장차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이스라엘에게 되새겨주고 있다. 또한 분명히 모든 법과 의식적인 규정들 역시 충분히 교훈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런 법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운 공고로서 만약 그것을 따르면 행복하고 번영된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네, 그렇죠. 이런 이유로 오경을 묘사하는데 옛 히브리어적인 용어인 토라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분명 적절하다. 대신 이제 다만 그 토라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러어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교훈, 인스트럭션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토라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싶다면 러라는 단어의 그 좁은 의미에 머물지 말고 인스트럭션, 가르침, 훈계, 지도라는 그 더 넓은 뜻,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위한 사실이나 율법을 위한 율법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순종하도록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는 일이다. 오경은 설득하기 위해 교훈한다. 하지만 설득하기 위한 교훈은 성경의 처음 다섯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면은 아니다. 잠언은 다른 선지서들처럼 교훈하고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선지서들이 보이는 시적인 형태는 오경과 구분되는 독특한 면이다. 내러티브를 통한 교훈은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에 이르는 구약 성경 대부분의 역사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이 책들 역시 토라 혹은 교훈으로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역사서 12권 역사서까지도 토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의 구조가 17호 17 구조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가운데 샌드위치로. 그러니까 시가서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책이 뭐예요? 유일하게 시가서거든요. 시가서는 역사가 없어. 시가서는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신앙 고백이야. 다윗과 전도자와 솔로몬들의. 그리고 또 그 후부분도 역시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와 역사 사이의 고백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구조. 그래서 좀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 광의에서는 역사서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토라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한 2분만 쉬고 합시다. 2분만 쉬고. 녹음도 잠깐 끊을게요. 예, 3번 왜 다섯 권의 책인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 이것에 대해서도 저자는 고든 웨남 교수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테이 읽어볼래? 오경을 모세의 전기로 이해하든 국가의 역사나 혹은 교훈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언제 이러한 이런 내러티브는 다섯 권의 개별책으로 나뉘었는가? 먼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확실한 것은 기독교 역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네, 것이다. 네, 그래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이전으로 기독교 역사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역사가 언제 시작됐죠? 언제 시작되다라고 봐야 돼? 이제 뭐 주후 AD 28년 정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때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이전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 예, 언제부터? 다시 테이 계속. 오경을 다섯 권으로 나눈 것과 그 책들의 이름은 주후 1세기에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졌다.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구조가 다섯 개 구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유대적인 책이잖아. 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많고. 근데 마태 저자 자체가 마태복음을 제2의 모세오경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안에 다섯 가지 설교가 있고 다섯 가지 설교. 그것이 모세오경의 구조를 그대로 본다는 거지.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 성종현 교수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주석 5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다섯 개의 예수의 말씀의 모음집이 등장한다. 이것을 마태의 5대 설교라고 부르는데 일부 학자들은 기자 막태가 구약의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라서 예수의 말씀들을 다섯 군데 모아놓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제자 파송설교, 천국비유 말씀, 제자 설교, 종말 설교 다섯 개의 구조가 바로 모세 오경의 다섯 구조를 본따서 마태가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증거는 시편에 나오죠. 시편 구조가 다섯 개로 되어져 있어요. 아래 볼까요? 6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1장부터 41장까지가 다윗 시 초기 모음집이고요. 42장부터 72장이 다윗 북쪽 시들의 모음이고 73장부터 89장이 성전 노래들의 모음집이고 90장부터 106장이 궁전 시들의 모음이고 107장부터 150장. 전사님 이거 신대원 시험 꼭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구조 자체가 모세 오경을 본따서 다섯 개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거기 테이 계속 읽어줄래? 시편은 오경처럼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편은 오경처럼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알게 된 바대로 이것은 시편의 표면적인 특징이 전혀 아니며 근본적으로 편집자의 시편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율법에 관한 시편은 그 위치와 길이 때문에 눈에 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시편 딱 하면 시편 1편 뭐예요? 시편 1편 어떻게 돼? 복 있는 사람은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편 시작 자체가 율법으로 시작하고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인 119장. 몇 절이야? 119장이? 팍팍 신도는 나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117절. 181절 아닌가? 야, 진짜 맞히면 나 대박이다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176절이네. 5절만 뺄까? 176절이에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뭐야? 율법에 대한 찬양이야. 율법에 대한 찬양. 그렇다면 그 율법이 법에 대한 찬양이겠어? 아니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 그분의 선하심,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설득, 그것들에 대한 노래인 거지. 율법. 그래서 뭐 구약은 율법의 책이고 신약은 은혜의 책,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구약 자체도 은혜지. 그 율법 자체가 은혜야, 은혜. 아, 은혜라고. 네, 태희야 계속 읽어줄래? 이것은 시편 저작 당시 오경이 다섯 권의 책으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시편은 이런 패턴을 모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시편 저작 당시에 이미 모세 오경은 다섯 권의 책으로 존재했었고 시편이 이런 패턴을 모방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또 시편이 언제 지금 형태로 존재했는지를 또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언제 시편이 현재 형태로 배열되었는지를 알았다면 오경을 다섯 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분명 이보다 더 이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구,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이 책이 훌륭하다는 거야. 대부분 이게 뭐 BC 1세기쯤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애지간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책은 그렇게 쉽게 단정을 안 줘.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학문적으로 모두가 그것에 동의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진짜 이 고든 웨남이라는 교수가 아주 훌륭한. 왜 다섯 권이냐. 이제 참 별거를 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진아 한번 읽어주세요. 현대의 회당 두루마리들은 한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 안에 오경 전체를 다 담고 있는데 왜 이 책들은 나뉘어져 있었을까? 그렇죠.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한 두루마리 들어가 있다는 거야. 현대 두루마리는. 근데 이걸 왜 쪼갰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글쓰기에 사용된 재료 때문일 것이다. 하란에 따르면 질기고 단단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양피지는 포로 후기 이후에야 유대인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그 이전의 문서들은 파피루스에 기록하였다. 이것은 양피지가 파피루스만큼 그렇게 아니다. 파피루스가 양피지만큼 그렇게 견고하거나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훨씬 짧게 쓸 수밖에 없었음을 뜻한다. 구약에는 이보다 훨씬 긴 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창세기는 이러한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90장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다섯 권이 구별 분리된 때는 아마 요때일 수 있다는 거지. 주후 포로 귀환 때. 그래서 책이 파피루스에서 양피지로 넘어갈 때 그 전에 좀 전에 다섯 권으로 분류된 게 아닌가. BC 5세기쯤에. 그 전에는 하나의 책이었는데 그냥 토라라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것이 다섯 권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가장 근래로 잡아도, 가장 가까이 잡아도. 그래서 그래요. 파피루스 자체가 굉장히 이게 딱딱하거든, 조직 자체가.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부드러워봤자 얼마나 부드럽겠어. 뚝 하면 부러지는 거지, 건조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말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로 말 수 있는 최대 분량이는 50장 정도 된다는 거야. 50장. 그렇죠? 이것보다 긴 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역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편도 150편이지만 다섯 개로 쪼개져 있는 거야. 다섯 개로. 제일 긴 부분이 42장이야. 봐봐. 대부분 이 40몇 장을 못 넘어.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책들. 훨씬 이후에. 이사야 같은 거 66장. AD 4세기 5세기거든요. 양피지가 개발됐을 때. 예레미야 전부 다. 예레미야 5세기, 6세기 이러니까요. 그렇다는 거지. 4번, 오경이 언제 성경의 일부가 되었느냐. 정경화 작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정경화 작업은 지금 기독교에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공인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사회에서 언제부터 모든 백성이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인정하면서 읽기 시작했느냐의 정경화야. 나중에 한번 방금 얘기한 기독교가 언제 39권, 27권, 신약 27권을 정경화했는가에 대해서는 최조 전사님이 한번 중간쯤에 이렇게 특강을 한번 해주실 거예요. 특강을. 한 중간 언제쯤 할까요? 우리 민수기 하는 때쯤에 전사님이 한번, 전사님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신구약의 정경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경사 배우지 않았나요? 네? 언제? 교회사 때? 아니요. 교회사 때 성경... 정경화 안 했어요. 그게 왜냐면 너무 안 배웠어. 이랬죠? 안 배웠어. 조사님 한번 해주세요. 제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지난번에도 조사님 한번 했었거든. 지난번에 기독교 세계관 할 때 전사님이 한 수업이 제일 좋았어. 내가 한 수업도 얼마나 지루했는데. 최준사님이 정말 깔끔하게. 나는 너무 군더더기가 많잖아. 전사님 군더더기가 없거든. 착착착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번 민수기쯤 한번 할게요. 민수기쯤에 신구약의 정경화 단계. 그 시대마다 이렇게 막 읽혀졌던 성경들이 있어. 제일 오래 읽혀졌던 것은 벌게잇이라고 불려지는 불가타라 불리죠.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 제일 오랫동안 읽어졌지. 한 4세기 때부터 14세기 때까지만 해도 라틴어만 읽혀졌으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영어 성경 나오면서 오케이. 좋아요. 읽읍시다. 정경화 작업. 진하자매님. 즉 성경의 책들이 맨 처음 영감받은 권위적인 책으로 인정받아 성경을 형성하는 거룩한 책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은 오랫동안 열띤 논쟁을 벌여온 토픽이다. 하지만 오경은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성경의 첫 부분이며 히브리 성경의 그 다음으로 정경이 주요 부분은 예언서들이고 마지막으로 성문서들이 정경. 아까 이게 탄학이죠. 탄학. 이게 탄학의 구별법이에요. 토라, 율법서, 토라 율법서죠. 예언서, 성문서. 그 순서대로 정경화됐다는 거예요. 성문서에 속한 책들이 가장 마지막에 정경화된 책이에요. 뭐예요? 룻기, 뭐 다니엘 이런 책들. 가장 마지막에 정경화된 책이고 지금도 논쟁이 많아 사실. 룻기를 성경에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루터 같은 사람들은 다 아니었어. 루터는 뭐 다니엘도 성경 아니라고 봤어. 그다음에 룻기도 아니라고 봤고 뭐 야고보서 당연히 아니라고 봤고 성문서가 마지막에 이제 성경 안에 포함된 책들이에요. 대부분의 논쟁은 마지막 단계인 성문서의 정경화 단계와 관련이 있다. 오경은 에스라 시대인 주전 5세기에 정경화되었다는 견해에 널리 동의하고 있다. 에스라는 율법을 읽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그 율법을 해석하였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아리아 한번 주석 읽어주세요. 스가랴 3장 2절 스가리 아니에요. 에스라. 아 그거 해야겠다. 약자 다음 주 시험 봐야겠다. 안 되겠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하였어.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뭐 엄청난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이 아닐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 이건 뭐 거의 그 당시 한 5세기 때부터는 보편적인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네. 네임을 안 읽으셔도 돼요. 이것은 오경의 정경적 지위를 증명해 준다. 예, 정경적 지위에 대한 이 책의 내용을 잠깐 봅시다. 우리 텍스트 잠깐 주교제 잠깐 보면 29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죠. 읽어주십시오. 이른 시기부터. 여섯 번째 주에 이른 시기부터. 이른 시기부터 율법이 권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암시들이 존재한다. 아모스서는 반복해서 오경에 나오는 법적인 요구사항들과 경고들을 암시하고 있으며 요시아 왕의 통치 시기에는 율법의 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었고 그 책을 공적으로 읽자 왕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기도 하였다. 대개 이 율법은 신명기나 신명기의 일부와 동일시된다. 그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렇죠. 거기 아래도 읽어주십시오. 오경은 그 시작부터 정경적인 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오경 그 자체에 들어있다. 출애굽기 24장 3절 4절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받아 적었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한다. 신명기는 그 말씀은 더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되며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며 언약궤 안에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오경을 영감된 권위적인 책, 즉 정경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는 순자매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의 정경성의 개념은 초기 동양적 본문들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이는 종종 법령과 국제적 조약이 이런 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함무라비 법전 1750년경에도 선언하기를 이 법은 바꿀 수 없고 바벨론 성전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조약들은 신상 근처에 있는 성전에 보관해야 하며 매년 한 번씩 공개적인 자리에 봉신에게 읽어주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오경은 그것이 주전 5세기든지 그보다 이른 시기든지 간에 형성되는 순간부터 정경으로 간주된 듯하다. 네, 좋습니다. 다 했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저자라는 뜻. 다음 주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그 뜻은 모세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창세기 첫 글자가 뭐예요? 태. 신명기 마지막 글자가 뭐야? 다지, 다. 다지. 무조건 달걸? 다 아닌가? 설마 아닐까? 몰라, 이런 거. 했느라. 뭐 이런 거 절대 안 되는데. 다야, 다. 라네? 터라야, 터라. 그거 수행한 자이더라. 와, 테라네, 테라. 그래서 그 창세기 첫 글자부터 마지막 자까지 전부 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뜻은 절대 아닐까. 어느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게 이해하진 않아. 아무리 뭐 그 성서 무어설 그 다음에 뭐 기계적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모세 오경을 이해하진 않아요. 그럼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모세가 오경의 저자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가 필연적으로 한마디도 빠짐없이 스스로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불합리하다. 함무라비는 그 유명한 법전의 저자이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돌비를 새긴 것은 분명 아니다. 우리 주님은 상상순의 저자이시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기록하시지는 않았다. 거룩한 성경적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오경의 근본적 실제적 저자됨을 신임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모세 저작에 있어서 아스트럭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미 기존한 문서의 어떤 부분을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역시 하나님의 영감 하에서 후세에 다소 가필된 것과 개정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서 그것은 본질상 모세의 창작이다.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던 문서들을 보고 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이방의 문서, 함무라비 법 같은 것들의 패턴을 따랐을 수도 있고 후대에 가필돼서 추가될 수도 있고 편집돼서 삭제되거나 첨가된 내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책을 모세의 저작으로 부를 수 있다. 그 일종의 말하면 최인훈 광장 같은 건데 최인훈 광장이 1960년 10월 달에 초판이 쓰여졌거든요. 지금은 그때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50년이 지났는데 단어도 바뀌고 근데 모세는 모세의 책은 BC 1400년에 쓰여져가지고 다섯 권으로 분리된 게 BC 400년이라면 1000년 동안 편집되고 보완됐다면 그 내용이 많이 달라졌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인훈 광장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최인훈이 안 썼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어도 물론 그 사람이 바꿨지만 그것처럼 모세 오경 역시도 모세가 쓴 거라고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해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저자가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